대차가워져마지막인사까지도그흔한한마디잘지내라말도없이돌아서줘 머리는 소란스러워 순간이라도 그댈 볼 때면 얼마나 가만히 사랑해야지 내 맘을 알까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 사람 만나는

없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야. 너무 사랑하면서 너를 떠나가느니 아무것도 남았잖아.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그런 것도 멀리 있어도 너란 사람 나를 항상 믿어주기를 세상 끝에 있어도 너란 사람 나를 찾을 때까지 걸어와 주기를 아침이 밝아오면 날 그대 있어. Yeah. 그런 너에게 상처를 주다니 미친 듯이 후회해도 잊었지. 눈물을 모두 다 걷어줄게. 날 용서해 부탁해 무릎 꿇게. 제발 내게 기회 줘. 미안해 성격적이던 편지들은 다 찢어버렸어. 그냥 할 말이 있어 잠시 내게 시간을 줘. 아직 그대 가슴 속에 날 원하고 있다면 행복했던 그날처럼 다시 꼭 안아줄게요. 지나간 많은 날들이 그대를 힘들게 해 아프게 해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아도 언제나 빌어줄게요. 그대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 미안해요. 그대를 아프게 해서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해준 게 너무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겠어요. 다신 볼 수 없는 이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든 그댈 잡아두고 싶은 걸 조금씩 그댈 잊어가나 봐요. 가끔 웃기도 하는 거 보니 조금 더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도 반가울 것 같아요. 난 그런 마음에 그대 내게 남아있는 사진을 한 장씩 뒤적여보다가 혹시나 그대는 또 나와 달라서 아직까지 혼자만 힘들어 할까봐. 그만 잊어요 그댈 보내 못난 내 기억에 행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대까지. 그만 잊어요 까맣게 잊은 채 행복하게 잘 지내 그대가 걱정돼줘 아직도 사탕 같아. 같은 사랑 yeah. 향기 가득 배어 있는 단물이 또 분기 좋게 물들은 혀끝이 나 혼자 가진 매력인 듯 착각 속에 빠졌지 싶어 가다 싶어. 내 곁에 있을 수 없나 왜 내 마음 모두 남겨버린 채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루하루 지나고 지나도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아! 만들었는지 쉴 새 없이 웃고 있는 않네요. 그대 발을 꼭 잡은 그 모습이 그대와 잘 어울리네요. 아주 가끔씩 그대 나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질 때면 가슴이 아파오는데 사랑하지 말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여기 내가 더 그댈 많이 사랑하는데 제발 헤어지기를 그대 몰래 기도드려줘. 긴 시간 말도 못 내온 날 위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미소를 그녈 보며 짓고 있네요. 항상 그대의 작은 그 무엇도 내 맘에 느껴질 만큼 그대를 잘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말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여기 내가 더 그댈 많이 사랑하는데 제발 헤어지기를 그대 몰래 기도 드려줘. 긴 시간 안 된다고 말했어. 살아가다 한 번쯤 만날 것 같아서. 나간다고 아프다고 어느새 지친 소리를 내보고 들어와 사랑을 높이 향기가 낮게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가운 내 맘 그 안에 스며들어 내게로 와 언제까지 나를 멀리 하기만 해 질투나게 하지 말고 이리 와 Get over here 너 어울린 건 아닌 듯 어색함이 배인 듯 너와 맞지 않는 색깔 같아 너와 어울린 건 나 같은 빨갛고 검게 짙은 누가 봐도 좋은 조화 같아 이런 널 넌 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남진 않을 텐데 더 이상 멀리서 보기에 힘들어 이젠 더 질투나기는 하지 좀마 Oh baby 네 말 좀 들어봐 그냥 너와 어울리지 않아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라리 내가 지금의 그녀를 대신 해줄게 어딜 쳐다보니 넌 도대체 바로 지금 눈앞에 눈 마주치길 기다리는데 눈치 없이 구는 널 어떡해 그 어깨에 걸친 손때 답답한 내 속만 타들어가 이런 널 넌 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남진 않을 텐데 더 이상 멀리서 보기에 힘들어 이젠 더 질투나게 너 하지 좀 마 Oh baby 내 말 좀 들어봐 그냥 너와 어울리지 않아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차라리 내가 지금의 그녈 대신 해줄게 그만 이제 제발 나를 힘내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내게로 와 언제까지 나를 멀리 하기만 해 그대라는 흔적에 또 페이죠 못나고 부족 바보인가요? 나만 미련한가요? 내게 후회나 울리지 않나요? 잊지 못한 마음으로 걸을 걷다 소리치는 나 가슴 터질 듯한데 다른 누굴 만난대도 의미가 없어 사랑 하나 지키지 못했잖아 내 입을 막고서 그냥 숨이 멎으면 될까요 그것마저 안 되면 헤어날 수 없는 통증을